잘 돼. 이럴 줄은 몰랐는데 네가 다른 사람 만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. 넌 울고 있는데 난 딴 생각을 하는 게 지금도 난 사실 바빠서 가야 할 것 같은데. 쌓여있는 저 종이 더미 사이에 편지들 사진들 어딘가 껴져 있었는데 너무 오래 방치해둔